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제중조선인 청윤화회에서 6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국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이며 세기를 두고 강유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오늘의 대경사는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주체적인 병진 노선으로 강유력한 전쟁 억제력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이번에 또다시 통쾌하게 울린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대성공의 뢰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국건설 염원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시고 천만 노고를 다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혼신의 빛나는 결실이며 온 결의가 천년만년 길이길이 찬양해야 할 공적 중의 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조국에서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터치는 장쾌한 로켓 뢰송에 올인하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최대의 압박이어 모여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그것은 진정을 앞둔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병진의 기치 높이 폭풍노도 쳐 전진하는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와 최후 승리에 대한 화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천안부족의 군사강국의 해외 국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